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순회자 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회의기간 베네수엘라, 짐바브웨, 팔레스티나, 이집트, 수단 외무상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또한 나이지리아 외무성 국무상, 세네갈 고등교육상, 파키스탄 수상 국가안전 및 외교사업 고문을 각각 만났습니다. 이에 앞서 리영호 외무상은 쿠바, 이란, 뒤르키예, 에리트리아 외무상들과 니카라과 외무성 부상을 각각 만났습니다. 담화들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쌍무관계 발전 문제와 국제무대에서의 호상지지 협조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